네가 좀 복잡해질 것만 같아. 가득한 fantasy, 궁금한 mystery, 제발 들어줘. 소원 더 타는까지 널 따라해. 실수한 건 아닌 자연스럽게. Yeah, 이미 내게 빼인 너만 향기에 충족이 된 거야. 너 없으면 아무도 더 못해. 아무것도 내가 바보 같아 보이겠지. 심장이 너 없이 뛰지 못해. 진짜 못한.